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첫 번째 그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잠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그 성경의 이름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인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말 뜻은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탈출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히브리 성경은 출애굽기라는 말로 쓰지 않고 이름들, 히브리 성경은 그 처음 나오는 단어들로 그 책의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들이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해서 이름들이라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성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이 이 출애굽기를 제목을 붙일 때 엑소더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엑소더스잖아요. 이 엑소더스라는 말이 뭐냐면 탈출한다는 뜻이에요. 탈출한다. 뭐에서 뭐로 탈출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70인역에서 이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는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역성경에서도 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또 70인역에서도 엑소더스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탈출기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난번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구약의 그 파노라마를 좀 했었죠. 구약의 그 개요를 했었는데 역사서에 해당하고 모세오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오경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기록한 성경 다섯 권 있죠.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요 다섯 권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모세오경 중에 두 번째 성경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참 이렇게 친절한 그 문제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 있어요? 답을 다 가르쳐 놓고 문제를 내니까. 그렇죠? 이 시험을 이렇게만 보면 다 맞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출애굽기를 기록한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산수를 잘 못 수를 잘 못해서 모세가 아니고 예? 이 모세입니다. 건져냄을 받았다 해서 모세예요. 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라는 증거를 적어도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자체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약 성경과 여러 성경들을 보면 이 출애굽기를 비롯한 다섯 개의 책들을 모세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도 이 출애굽기 말씀 또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모세의 책이라 예수님께서 모세의 책이라 그러니 그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하나씩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 4절.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 때 해보니까 계속 찾으니까 아마 좀 그렇게 하기를 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찾아볼 때가 많아서 제가 다 그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출애굽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 출애굽기 안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24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안에 있어요? 출애굽기 안에 있어요. 24장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성경, 출애굽기 외에 성경의 여러 곳에 모세가 기록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 8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쇠 연장으로 예. 저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누구의?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금 여호수아는 이러이러한 것을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두고 있었냐면 모세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그렇게 따라 했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여호수아에도 이러한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6절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예, 지금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는 누구의 책? 모세의 책.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뭘 안 믿습니까? 부활을 안 믿잖아요. 이 부활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뭘 인용하시냐면 모세의 책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책은 뭐겠습니까?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 율법책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아니, 그걸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걸 강조를 하는가?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이 출애굽기가 전체 몇 장이냐면 몇 장일까요?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하죠? 40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40장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인데 이 전체 40장의 내용을 세 단어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 때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출애굽기 전체를 세 단어로 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출애굽. 출애굽이에요. 첫 번째 단어는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율법. 율법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율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성막.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세 단어로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뭐라고요? 출애굽. 그래서 이 출애굽은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출애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뭡니까? 율법.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율법. 율법은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25장부터 40장까지 좀 길죠.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출애굽, 율법, 성막. 자, 출애굽기를 기억하실 때 이제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아, 출애굽기가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락, 이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 엑소도스를 말하는 단락의 내용을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나옵니까? 엄청난 기적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던 이 연약하고 힘없는 한 민족을 건져내셔서 해방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 1장부터 18장까지 펼쳐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또 열지앙의 이야기, 또 뭐 여러 가지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첫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자유케 하시는데 이 첫째 단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은 누가 하는가? 모세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기적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은, 두 번째 단락의 강조점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시내산 언약에서 주시는 율법. 3번으로 계속 그냥 두세요. 예. 둘째 단락에서 이 율법인데 이 둘째 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탈출시키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러면은 엑소더스 탈출기라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출애굽기는 18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40장까지 가요. 그럼 19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탈출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신 목적이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을까요? 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죄와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왜 구원해주셨을까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라는 걸 주시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죄로부터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 비참한 삶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는데 율법은 뭐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침이죠. 그것이 율법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한다면 자유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노예 생활을 해오던 사람이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00년 이상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밴 노예 생활에서 이제 자유인답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살도록 안내하시는 지침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사람답게 살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뭘 하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불편한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얽혀 매여 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셔서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영원한 그 복락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안내서로 써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을 주시고 세 번째 단락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뭘 말씀하신다고요? 성막, 성막. 율법과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막이 뭡니까? 성막은 텐트죠, 텐트. 요즘 야영들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들 많이 하시죠? 그 젊은 사람들 보면 그 캠핑하고 뭐 야영하는데 말하자면 그 텐트예요. 그 장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도록. 왜 만납니까? 하나님의 복에 그 은혜들을 날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방편이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마을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뭘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율법, 성막. 저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출애굽, 그 다음 뭐죠? 율법, 그 다음은 성막.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40장은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그걸 크게 두 부분으로 묶으면 첫 번째 출애굽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부터 해방해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한 부분이라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가 기록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그러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 이유인가라는 것을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출애굽기는 약속의 실현을 증거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는요. 그럼 어떤 약속을 성취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이들이 누굽니까? 어디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부르신 족장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본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부터 더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전체 서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1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한번 오늘 본문을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좀 읽어보고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축복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아담처럼 지으셔서 그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건 뭐예요?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중요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약속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들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세요. 3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 말씀은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장 7절의 그 말씀과 같이 이미 창세기 35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됐다라는 증거로 지금 제가 그 창세기 35장을 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제가 실수해서 넘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본문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그 이스마엘이 있었긴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배에서 그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게 뭘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제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 그 노예 생활로부터 나와서 자유인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식도 없는데 그 자식들이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 거지만 근데 실제로 됐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하신 대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야곱의 자손들이 우리 그 1장에 보는 것처럼 야곱의 자손들이 한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처음에 70여 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얼마였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적어도 2,300만 이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되어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70명이었던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자손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한 2,300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 거예요. 약속의 성취가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책이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 안에서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다. 여러분 출애굽기만큼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표심팔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막 불이 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타질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재로 변하겠죠.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기적을 행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가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뭐 이렇게 굳고 반대하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뭐가 되게 하십니까? 뱀이 되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의 손을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죠. 그리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또 어떻게 돼요? 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설득하시잖아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모세를 보내실 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어떤 기적을 행하세요? 열 가지 재앙을 그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해지 않을 정도로 맨날 말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매일매일이 뭐였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기적이 없이 산 날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에요. 놀라운 기적의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출애굽기 6장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앞에, 앞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 왜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항상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만큼 기적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적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예요. 기적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를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혹 여러분 중에도 어떤 고통 중에 있다면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임재하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가운 건 아니지만 이미 직면한 고통이라면 적어도 그 고통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죠. 이 기적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기적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총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기적만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기적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 모세 시대. 이 출애굽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까? 두 번째 시대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시고 먹이시고 뭐 도끼가 뭐 빠졌다가 솟아나고 뭐 엄청난 기적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죠. 그런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기를 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그 1세대가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 정말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같이 다 바알을 쫓아갑니다. 다 바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깁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또 예수님 시대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남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죠.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더 이상 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서 기적을 추구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기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대상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기적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기적을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기적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긍정적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으로도 그렇고. 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율법과 성막의 책이다. 예, 율법과 성막의 책,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지를 안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종교생활만이 아니라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침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그러한 규례와 가르침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죄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탈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유케 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